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컴퓨터로 채팅을 하다가 사랑이 싹터서 결혼까지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또 책으로 출판된 10여 편의 PC 통신 소설 중에 한 편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언제였던가요? 그 청와대 컴퓨터에 침입했던 한 해커가 최근 어떤 기업에 특채됐습니다. 청와대 컴퓨터에 침입할 정도의 그 재능이 아까워서 특채했다고 하네요. 이제 컴퓨터는 사랑의 메신저요, 문학의 산실이요, 자기 PR의 도구까지 된 셈이죠. 그런데 이 컴퓨터가 가끔은 엉뚱한 메신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두 분이 컴퓨터 통신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가 붙자 컴퓨터를 통해서 모월, 모일, 모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연락해서 피비린내 나는 주먹다짐을 벌였다고 합니다. 성미급한 이 두 사람에게는 컴퓨터가 결국에는 폭력의 메신저가 되고 말았던 거죠. 역시 기계는 기계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어떻고 해도 그 용도는 활용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영화 시스터 액트 2 중에서 Oh Happy Day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그렇게 행복한 하루였습니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는데요. 자, 이 곡은요. 숙명여 중 3학년에 있는 황호진 양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 밖에도 하이텔로 오재성 씨,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박상용 씨가 친구 승환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김명관 학생, 윤재승 씨, 최영석 씨, 남지찬 씨, 대구 달서구 상인 2동에서 유정우 양, 그리고 도봉구 번삼동에서 송인숙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에 한창 중간고사 기간인가 봐요. 사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간고사 기간이니 힘 좀 내게 즐거운 음악 좀 들려달라는 그런 편지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곡도 그래서 아주 상큼한 곡 골라봤습니다. 하이텔로 천현아 씨가 동생이 아주 수줍어하기 때문에 대신 편지를 띄운다고 하셨는데요. 공부하느라고 무척이나 힘들어 보이는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란 말 전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대명씨 열심히 하십시오. 그 밖에 많은 시험 보시는 분들도 이 곡 들으면서 힘 좀 내시고요. 자, 송파구에서 윤성 학생 신청해 주셨죠. 인어공주 중에서 뛰어듭니다. Under the Sea.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is you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they slave away, while we be boating full time to floating under the sea. Down here all the fish is happy, as off through the waves they roll. The fish on the land ain't happy, it's hot 'cause they in the bowl. But fish in the bowl is lucky, they in for a worse of fate. One day when the boss get hungry, yes, you go beyond the plate. But no, under the sea, under the sea. Nobody beat us, fry us, and eat us in fricassee. We want the land folks loves to cook. Under the sea, we after hook. We got no troubles, life is the bubble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Life is sweet here, we got to be here naturally. Even the sturgeon and the ray, did it, the earth start to play. We got the spirit, you got to hear it under the sea. The new play, the flute, the cop, play the harp, the place, play the bass and the sound, the chop, the bass, play the brass, the chop, play the top. The flute is the duke of soul. The way he can play the names of the strings, the chop, rocking on the blackfish, he sings his belt and his front. They know where it's at, they know that blowfish blow. Each little slug here, cutting a rug here, under the sea. Each little snail here, know how to whale here, that's why it's hotter under the water. Yeah, we in luck here, down in the muck here, under the sea. Yeah.

대구 수성구 범어사동의 김진우 씨 친구 K군과 이 곡 어땠습니까? 굉장히 짧았죠? Until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 끝까지 영화 중에서 러브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첼로의 소리 귀에 들어왔으니까 품이 있는 소리, 실직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첼로 소리요. 이렇게 격조 있는 악기 첼로가 오늘 FM 영화 음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이텔로 어느 분이 제가 미리 체크를 못했어요. 어느 분이 이 첼로를 가지고 저희 이 시간을 꾸며달라고 해서 저희가 꾸며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첼로의 매력 하면 장중한 테너적인 음역과 또 남성적인 저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첼로의 특색들은 영화 속에서 심리 묘사나 분위기 묘사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화 Until the End of the World에서는 암울한 미래 사회를 묵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첼로가 쓰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첼로는 그 소리도 소리지만 모양이 우선 우아합니다.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주인공의 모습이나 성격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첼리스트가 등장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우리 영화부터 찾아볼게요. 우리 영화 중에서 최근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에서 김희애씨, 또 겨울나그네에서 이미숙씨가 첼리스트로 나왔었죠. 그리고 외국 영화로는 Electric Dreams, 이스트윅의 악녀들에서 여주인공이 역시 첼리스트로 등장합니다. 이 여주인공들은 모두 여성적이면서도 조금 우아한 그런 캐릭터들이었죠. 또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영화 숏컷스의 여주인공 역시 첼리스트입니다. 그 역을 맡은 배우 로리 싱어는 실제로 첼리스트이기도 한데요. 영화 속에서 자신이 직접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곡은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이었는데요. 드보르작이 미국에 있을 당시에 신세계 교향곡, 아메리카 현악 사중주 이런 곡들과 함께 작곡했던 곡들이죠. 뉴욕에서 빅터 허버트라는 첼리스트의 연주에 감명을 받아서 드보르작이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 그 숏컷스의 사운드트랙을 보면요, 그 빅터 허버트라는 연주자의 첼로 협주곡과 드보르작의 협주곡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죠.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1악장입니다. 영화 숏컷스 중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 로리 싱어가 직접 연주했습니다.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1악장 띄워드렸어요.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박상용 군 시험 중이니까 좀 경쾌한 음악 틀어달라고 졸리는 음악 틀어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쩌죠 지금 혹시 졸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이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클래식이요.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듣는데 가장 좋답니다. 특히 4분의 4박자, 뭐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대요. 그 네파의 흐름과 어떤 일정한 그 간격을 맞추면서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박상용 학생, 박상용 군 지금 이 음악 들으시면 공부 더 잘 될 거예요. 자, 우리 첼로 얘기 계속해 볼까요? 이 첼로는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박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감미로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애절한 느낌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첼로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는 바이올린의 보조를 해주는 저음악기로만 취급됐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당한 솔로 연주악기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많은 영화에서 유명 첼로 연주곡들이 아주 기묘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제라르드 파르디유가 주연한 프랑스 영화 있죠? 내겐 너무 이쁜 당신. 이 영화를 보면 슈베르트의 알페지오네 소나타가 쓰였었고요. 뽕네프 연인들에서는 그 유명한 졸 탕코다이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가 아주 인상 깊게 쓰이고 있습니다. 졸 탕코다이 하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만큼 널리 알려진 작곡가는 아니지만 바르톡과 함께 헝가리 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린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 1악장 들어보면 아주 민족적인 테마가 깊은 고뇌, 격렬한 감정들과 함께 아주 잘 표현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와 뽕네프의 연인들에서의 주제가 훌륭한 조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파리의 지하철 안에서 떠나버린 애인을 찾아 헤매는 줄리엣 비노시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를 찾아서 헤매던 느니 라방의 모습이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요. 이때 나오던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졸 탕코다이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 1악장입니다. 하이텔의 김도연 씨, 정보영 씨, 전영선 씨, 안병립 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뽕나페 연인들 중에서 아마 이렇게 무반주 칠로소나타 1악장의 전곡을 다 들려드린 적이 드문 것 같은데요. 코다이의 무반주 첼로소나타 1악장 띄워드렸습니다. 이 첼로라는 악기 말이에요. 참 그 겉모양도 아름답죠. 원래 현악기들이 다 그 곡선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첼로는 특히 그 겉모양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작품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명가에서 제작된 첼로는 더욱 그렇고요. 첼로 제작의 명가 하면 16세기의 아미티, 그리고 그의 제자인 스트라디바리, 마기니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 16세기의 아미트는요, 특히 첼로의 원전악기, 그러니까 첼로의 엄마격인 악기인 비올라 다감바를 만들어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첼로는 비올라 다감바라는 악기가 발전해서 만들어진 악기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다감바가 무슨 뜻이냐면요, 참 독특한 뜻입니다. 다리 사이에 끼운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올라 다감바는 다리 사이에 끼고 연주하는 비올라, 이런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첼로로 발전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비올라 다감바의 소리를, 이 악기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작년이었던가요? 개봉됐죠, 우리나라에도. 세상의 모든 아침. 여기서 들을 수도 있었고 모양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바로크 시대의 실존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무명 작곡가인 상트꼴롱부와 마랭마레의 예술운이 아주 담담하고 진솔하게 표현되는 영화인데요. 비올라 다감바의 음색과 영화의 주제, 분위기, 이것들이 아주 절묘한 앙상블을 전해주죠. 자, 첼로와는 또 다른 비올라 다감바의 매력 한번 느껴보시죠. 세상의 모든 아침 중에서 마랭마레의 뮤제트 들어보십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중에서 첼로의 엄마격인 악기 비올라 다감바의 음색 뮤제트 띄워드렸습니다. 마랭마레의 곡이었어요. 자, 클래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아마 로스트로보비치라든가 파블로 카잘스 같은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들은 첼로 연주의 거장들이죠. 이런 거장들의 명단을 뒤적이다 보면 여성 첼리스트인 재클린 듀프레라는 이름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인생이 기구한 음악가로도 유명한 첼리스트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다니엘 바렌보임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 끝에 결혼을 했고, 하지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아깝게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디오로 나왔는데요. 하나를 위한 이중주, 원제는 Duet for One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리 앤드루스가 여주인공이고요. 감독은 폭주기관차의 안드레이 콘찰롭스키인데요.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이 바이올린 연주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원작인 톰 캠핀스키라는 사람의 희곡에서는 원래 첼리스트였어요. 이 원작 희곡은 국내에서도 연극 무대에 여러 번 올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그 하나를 위한 이중주라는 그 제목이 그래서 귀에 익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불치의 병으로 음악을 포기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재클린 듀프레의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책 읽어주는 여자라는 영화가 개봉됐었죠. 미우미우 주연의 영화. 이 영화는 그 영화가 아주 짧은 챕터로 나뉘는 것처럼 그 등장하는 인물의 테마가 그 영화에 계속 깔리게 되죠. 뭐 주인공 미우미우의 테마도 있고요. 뭐 어린 소년의 테마도 있었고 미우미우가 읽어주는 책을 읽어주는 대상들의 테마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노판사의 테마라고 쓰인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1번 1악장 중에서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부분인데요.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에는 16분이나 되는 이 긴 곡을 바로 이 비극의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가 아주 짧게 연주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인 다니엘 바렌보임과 함께 연주를 했는데요. 그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책 읽어주는 여자 중에서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1번 1악장 그 중에서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부분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기침 소리요. 그 연주 회장에서 직접 그 녹음한 음반 같은데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 스튜디오 안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많은 관중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요. 하이틀의 최태든 씨 신청해 주셨죠. 책 읽어주는 여자 중에서 노판사의 테마로 쓰인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1번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부분의 어느 면이 그 사드를 읽어달라고 하는 그 은큼스러운 노판사와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감독은 이 음악을 썼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첼리스트인 자클린 디프레와 남편인 다니엘 바렌보임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토스카니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지휘자 혹은 오페라 작곡가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래 토스카니니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영화 토스카니니, 비디오로 나와있죠? 비디오로도. 이 토스카니니는 바로 첼로 연주자로서의 토스카니니의 젊은 시절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감독은 프랑코 제페랄리였었죠. 토스카니니는 암보력이 아주 뛰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암기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악보를 안 보고도 연주와 지휘를 해냈던 인물인데요. 그가 연주자로서 속해 있었던 오케스트라가 남미 공연을 하던 중에 갑자기 지휘자가 공석이 되면서 불과 19살의 어린 나이에 지휘자에 데뷔한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토스카니니와 관련된 일화는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오페라에서 프리마돈나의 아리아는 관중들이 앵코르 요청하면 받아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인데요. 토스카니니는 오페라의 방해 동작이 하나다라고 하면서 관중의 앵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관중들이 계속 앵콜을 요구하면 아예 지휘봉을 집어던지고 퇴장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정말 괴팍한 거장이었죠. 영화 토스카니니를 보면요. 그의 이런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린 첼로 연주자 토스카니니가 이태리의 스칼라 극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받게 됩니다. 어린 토스카니니는 그동안 닦은 실력으로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앞에 앉은 심사위원들은 듣는 둥 마는 둥 딴청을 피우죠. 그러자 화가 난 토스카니니는 그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지금 비발디에게 무례를 범하고 있다. 당신들은 서커스 단원들 같다. 그리고는 퇴장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를 지켜본 한 흥행사가 그를 스카웃해서 남미 공연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 당돌한, 하지만 당당하고 용기 있는 어린 토스카니니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연주하던 곡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입니다. 그 곡은요. 비발디의 첼로 소나타 제5번 3악장이었습니다. 부산 영도 동사밀동의 신중철 씨. 오늘은 막 우울해지고픈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더 슬퍼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리안의 허상 중에서 프랑스 와사르드의 Hang on to the dream 띄워드렸습니다. Hang on to a dream인가요? 예, Hang on to a dream이랍니다. 정은이 마주마가 띄워드렸습니다. 신중철 씨. 이 마리안의 허상이라는 곡을 신청하시는 엽서를 보면요. 항상 김용원 씨가 생각이 나네요. 늘 마리안의 허상만 신청하신 분인데 지금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셨습니까? 자, 서울 도봉구 미아구동의 정은영 씨 그리고 친구인 신은미 씨. 오늘 중국 영화 음악 음반은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어느 분께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중국 영화 음악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자, 띄워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서울 종로 삼천동에서 유원태 씨의 신청곡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내한 공연을 가졌죠.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그 공연 때도 이 곡을 불렀는데요. 비틀즈의 Help 띄워드리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 Help! I need somebody help! Not just anybody help! You know I need someone! When I was younger, so much younger than today, I never needed anybody's help in any way. But now those days are gone, I've got so self-assured. Now I find I've changed my mind and opened up the door. Help me if you can, I'm feeling down. And I do appreciate you being round. My independence seems to vanish in my hands. But every now and then I feel so insane. if you like. I've never done before. Help me if you can, I'm feeling down. And I do appreciate you being round. Help me get my feet on the ground. Won't you do? When I was younger, so much younger than today, I never needed anybody's help in any way. But now these days are gone, I'm not so self-assured. Now I find I've changed my mind and opened up the door. Help me if you can, I'm feeling down. And I do appreciate you being round. Ba-da-da-da. I need somebody, help, not just anybody, help. You know I need someone.